그댈 기다리고 있죠. 곁에 있을 때는 잠 못 즐게도 그대 맘을 밀어냈죠. 지나온 말들 생각하니 내가 바보 같아 보여. 미안한 낭만이 가슴에 가득해 난 그대를 찾아가요. 난 어떻게 하죠? 자꾸 눈물이 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댈 보아도 도새 지나가봐. 난 그대라서 사랑해요. 아직 하나였죠. 이런 나의 마음을 애써 숨기고